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11장에서 설명을 했고, 셈의 계열에서 이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셈의 계열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왔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또 31장에 보면은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이 이제 셈의 계열에도 우상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우세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삼형제가 다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다시 더 진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게 세 가지죠. 내가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말은 너를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묘한 이 개조가 있어요. 11장에서는 어떤 게 주로 나왔어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의 중심인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정신이 뭔가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11장과 12장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뭔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약속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으로 이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의 번영,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취되는 방식이 뭔가 하면요, 3절에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저주가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저주와 뒤에 있는 저주가 굉장히 강도에 있어서, 세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저주라고 둘 다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너를 소홀히 여기거나 너를 깔보거나 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소홀히 여기신다, 깔보신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를 깔보거나 너를 비웃거나 너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거나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거나, 그 복이라는 것은 그죠,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참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비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이 말씀이 바로 노아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더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웃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깔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장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깔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이고 또 신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이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간다, 떠난다 하는 말이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4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다, 떠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75세였다는 말을 4절에다가 쓰고 있는 것은 그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완전히 자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터전과 모든 안전지대를 떠나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험을 하는, 이 순종의 모험을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그래서 어떤 긴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75세 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저절로 되는 게 있다고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정말 떠나야 하는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 주저앉아 살 것인가, 수없이 씨름하다가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짧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을 보면은 이것은 6절에 세겐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 그랬는데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근데 모래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마도 학자들이 볼 때는 여기서 이 가나안의 이 이교 제사장들이 여기서 신탁을 베풀거나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어떤 신전의 자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돌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던 그 장소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또 6절 하반절에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이 쭉 그 노아의 이야기부터 오면서 가나안 사람에 대해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부도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그가 도착한 땅은 이교도들의 땅이고 그가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셈족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불신앙의 땅이라는 것. 이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은 한편으로는 정말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흡사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확신을 주신 거죠.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세요. 순종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아무 이 체험이라는 게 무슨 이상한 체험 말고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확신과 이런 능력을 더하시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이런 순종이 가져오는 확신, 확신이 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물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는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5장에서도 4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개념이죠. 예배한다는 개념인데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특이하게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도 그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인데 이제 부인을 팔아먹는 이야기죠.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우거하러 내려갔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했는데 아무리 기근이 와도 옮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 우거한다는 말은 살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피하러 갔다는 의미, 잠시 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런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단순히 그저 나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물론 실제로는 이 사촌 누이 관계죠. 누이 관계. 그러나 이 오누이 관계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주 어린 단계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계교와 기교와 어떤 이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 쓰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시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뼈아프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사례를 취하게 되고 취하였다는 것은 데리고 가서 이제 후궁으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위기의 이 깨어질 부부관계가 깨어질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고 사라도 가만히 있어요. 다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하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바로나 바로의 궁궐에 있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라 때문에 생긴 재앙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은 사라가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듣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 때문에 준 소유들은 또 가지고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망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시고 구약 역사가 다 그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망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로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째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바로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게 없다는 것이야.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무익한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의 계획과 거짓말, 바로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고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동기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그 이름을 유명케 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의 그 주역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겸손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으로, 그것만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부터 정말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까지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절대 권력자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었고 사람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저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여기고 깔보고 비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